UBS 당신의 숨겨진 이야기 인사이드 아웃.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게 된 당신. 하지만 20분, 30분이 지나도 약속 장소에 상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얼마의 시간 동안 상대를 기다리실 수 있으신가요? 상상하기 어려우시다면 상대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늦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죠.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기다리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단순히 상대가 늦은 거라면 얼마나 기다리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상대가 늦어도 기다릴 수는 있지만 과연 내가 상대에게 갖는 마음과 같은 마음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될 것 같은데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감정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만날 감정들까지 한 번에 어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만나볼 감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만나봐요. 주댄문. 창문을 두드리는 깨끗한 빗소리에 널 만나기 전 설렘이 더해가고 기분 좋은 느낌이 변함없게 오늘은 어떤 감정으로 이야기할지 다들 예상하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과 함께 인사이드 아웃 시작합니다. 다들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남녀 간, 가족 간, 여러 관계에서 시작되는 사랑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동시에 빨갛게 색이 칠해진 하트 모양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사랑은 깊은 상호 인격적인 애정에서 단순한 즐거움까지 아울러서 강하고 긍정적으로 경험된 감정을 말합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일컫는 말이 되는 거죠. 누군가를 좋아했던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저는 고2 때 운동장을 내다보며 웃고 있던 그녀를 쳐다보고 했던 게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때 그 순간에는 용기가 없어서, 부끄러워서, 나는 그녀를 참 좋아했는데 그녀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서, 참 다양한 이유 때문에 사랑에 소극적이었던 나날도 함께 떠오르시나요? 이런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디서 어떻게 피어나는지 알아봐요. 유승우의 예뻐서. 예뻐서 그 얼굴이 너무 예뻐서 준비해놨던 얘기들 또 못했어. 네가 웃을 땐 온 세상이 그대로 멈춰. 그 입술로 내 이름을 부를 때면 나에게만 들리는 다음 말 나를 사랑한다고. Beautiful day, beautiful love. 우리 사랑이 시작된 날 수줍게 멈추는 모든 순간 이게 사랑인가 봐. Beautiful girl, beautiful love. 눈부신 햇살 비추는 하늘 아래 내 눈으로 본 모든 것 중에 네가 제일 예뻤어. 난 예뻐 그걸로 됐어. 난 이미 알고 있어. 예쁜 너에 대해서 내 향한 진심을 편하게 꺼내둬. 나라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passport. 우린 하늘 위로 날게 돼. First class 티켓 넌 편하게 앉게 돼. 넌 그저 편하게 안겨 너만의 private gate. Get it? 넌 나를 안게 돼. It ain't hard to tell. 마주보면 나는 자꾸 웃음이 나. 새삼스레 네가 또 예뻐서 너를 안고 싶었어. Beautiful girl, beautiful love. 눈부신 햇살 비추는 하늘 아래 내 눈으로 제일 예뻤어. 이전에 아무 의미 없었지. 그 어떤 일도 숨 막히는 삶의 박자는 더 밀리고 웃기지도 않았었지. 코미디도 oh. 나를 떠미는 파도에 어적거리던 난 파른 채로 그저 표류하던 하루 배 너의 두 눈이 나의 나침반이 돼. 그대로 너에게 노래 적하며 새로운 나를 바라봐. 그대는 나를 사랑 숨쉬게 돼. It ain't hard to tell. Beautiful love. 우리 사랑이 시작된 날 수줍게 멈추는 모든 순간 이게 사랑인가 봐. Beautiful girl, beautiful love. 눈부신 햇살 비추는 하늘 아래 내 눈으로 본 모든 것 중에 사실 사랑은 다른 감정들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마치 배고픔과 목마름처럼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면 바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 뇌에서 여러 가지의 화학 물질들이 분비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페로몬,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껴안거나 단순히 그 사람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체내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두통에 대한 진통제 역할까지 해준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별을 하게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이별을 하게 된다면 겪게 되는 실연 증상 모두들 들어보셨나요? 실연은 마약 중독자들이 겪는 금단 증상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는데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각자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사실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랑에 빠진 것을 정의하는 순간 뇌와 호르몬이 비슷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뇌와 호르몬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아요. 울랄라 세션의 러브 픽션. 넌 몰랐겠지만 러브 픽션 이미 모든 건 다 정해져 있는 girl. 그대 you're my destiny. 처음 본 순간부터 시작된 story. 넌 신데렐라 네 하나뿐인 왕자는 나잖아. 내 곁에 있을게 같이 웃어줄게.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곁에서 지켜본 사랑 중 가장 성공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녀가 그를 먼저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사랑에 빠졌냐고요?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괜찮다고 그녀에게 건네준 인사가 사랑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관심도 없던 손님에서 매일 쪽지를 건네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매일 쪽지를 건네도 그 어떤 답도 없던 그가 그녀에게 답을 전해주는데요.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볼까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피어난 사랑이 결국엔 결실을 가져다 주고 아무런 파동도 없던 일상에 쓰나미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처음 같은 설렘이 피어오르는 순간들이 떠오르시나요? 소녀시대의 사랑은 선율을 타고. 어린 왕자의 작가인 앙투안드 생텍쥐페리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둘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박수도 양쪽 손을 부딪혀야 소리를 내는 것처럼 사랑도 양쪽의 마음이 부딪혀야 싹트기 시작하는 것 아닐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보세요. 꼭 이성의 친구가 아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속속 떠오르실 텐데요.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가족의 안정과 행복이라는 방향을 바라보고 친구들과는 재미와 응원이라는 방향을 바라보는 것 다들 공감하시나요? 내가 떠올린 모든 관계들과의 사랑이 오늘도 싹트기를 바래요. 그럼 오늘의 인사이드 아웃 마칠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강상윤, 기술의 구본규, 저는 성재훈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UBS